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로마서 8장을 계속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3절 말씀 중에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한 큰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귀중한 자부심인데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도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귀중한 존재들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귀중한 신분을 이루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믿고 따라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시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귀중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받지 않는 해방된 신분으로 만드셨습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결코 율법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즉,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죄를 알지도 범하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관계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범죄와도 전혀 관계없는 분이심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들의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또한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율법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의 강력한 선포와 더불어서 4절에서는 더욱더 상당히 담대한 어조로 하나님의 일을 부연하여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면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산물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합니다.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 신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해 감사하며 이 신분을 잘 유지하고자 애쓰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의 행할 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제부터는 육신을 좇아 행하는 삶이 아니요 오로지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 말씀에서 그 영은 누구입니까? 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했는데 그 영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그 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니 당연히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의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활동에 의하여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내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오늘 3절, 4절만 봤지만 6절 말씀을 미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을 쫓아가고자 애쓰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생명과 평안 속에 거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평안에 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루신 일 또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주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때마다 성도들은 마땅히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언제나 온전하게 부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평안을 선물로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잘 교훈해 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이웃을 향한 생명이 있는 일, 진정한 평안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행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생명 있는 일과 또 진정한 평안을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를 통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 가운데 충만하며 그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율법의 완전한 것을 이루시고 또 생명과 평안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귀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에게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